각지에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3돌을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최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을 찾은 군중들은 위대한 수련인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과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영도 사가 깃들어 있는 혁명사적지들을 참관했으며 각지에 있는 열사들의 동상과 열사릉, 인민군 열사 추모탑, 열사묘들을 찾아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각지에서 전승절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농군맹원들, 여맹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전쟁로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지 청년 학생들은 흥겨운 부도회를 진행했습니다.